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다람쥐반 백선영입니다. 북경에서 이일형 장로님이 인도하는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했고 2014년 귀국하여 영상 제작 회사의 전략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6일 BSK 성경 공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전체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랬는데 여기서 내가가 이것을 이라는데 그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이 뭔지 아세요? 어디서부터 하신 말씀 같으세요? 사실은 13절 13장서부터 하신 말씀이거든요. 쭉 13장서부터 쭉 하신 말씀인데 그 13장서부터 무슨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까? 13장서 13, 14, 15를 요약하면은 뭐라고 요약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응? 아니 용감하게 크게 얘기하세요. 그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뭐 틀려봤자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 지금 막 읽으시려면 너무 급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에 핵심은 뭐냐면 본인은 간다. 떠나야 된다. 근데 그 과정이 내가 떠날 때 너희들 고통 올 거다. 근데 기뻐해라. 왜냐면 내가 가면 하나님과 다시 합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이 왜 사랑하냐면은 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되냐?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럼 나에게 붙어 있으면은 근데 나에게 붙어 있는 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뭐냐면은 성령 오심, 본인이 고난받으심, 하나님께 돌아가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무슨 말씀 하셨냐면은 내가 돌아갈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가 동시에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을 종처럼 내버려두는 것이 나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하고 친구다. 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다 알려줬다. 그래서 떠나가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혹은 친구가 남겨두는 이 땅에 남겨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얘기들을 지금 다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16장 1절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 얘기한 것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함이니 왜 실족치 않다라는 것은 실족한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실족이라는 건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 더 이상 믿음에 거하지 않는 것. 근데 왜 믿음에 거하지 않냐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려움만 생긴다. 이렇게 어려움만 생기고 뭐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것 같다. 이러면 떠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앞으로 그런 건데 그것이 당연한 거고 그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가면은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좋은 일만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좋은 일커녕 계속 나쁜 일만 생긴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만 생기고 그러면은 이거 교회 가봤자 뭐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알고 믿는 것이냐, 대상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일요일 날 교회 가서 말씀 들을 때 근거 없는 위안을 받는 거. 근거 없는 위안을 받는 게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모든 문제 있는데 하나님께 무조건 나와라.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테니까 당신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맞아. 아멘. 그리고 거기서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딱 돌아갈 때 어떤 기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근데 집에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잘못은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은 근거 없는 위안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시켜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확실히 이해한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지식의 차원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르치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럴 때에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그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같은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미움이 아니라 죽임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핍박 받았을 때 안 믿는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 믿는 사람한테 받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개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핍박 받을 때에는 아, 저 사람은 이 요한복음 16장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대로 나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본인이 지금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관, 신앙생활, 관행,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면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 의에 빠졌고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걸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자기 개인의 의에 빠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열정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열정이 잘못됐다면 오히려 열정이 없는 것이 그 사람한테 최소한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가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거를 날카롭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한테 교회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너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녹음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우리가 날카롭게 인지하고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그거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더 이상은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 저 사람 믿음 참 좋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 중에, 이 자기 의에 빠져서 지식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대충 그 정도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님께서 미리 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게 전혀 놀랍지가 않다. 너희가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서부터 처음 만나자마자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 엄청 고생할 거야. 이러면 따라갈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뜻보다는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기 때문에 막의 그 방패가 되셨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실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떠나시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준비시키시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청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청년들이 교회에 왜 다니냐라는 그 질문을 할 때 그 어떻게 대답하느냐를 보면은 지식에 따라서 생활하는 건지 아닌지를 갖다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지식에 따라 생활하는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만은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였었으면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그랬는데 진짜 묻는 자가 없었습니까? 어? 물었죠? 누가 물었습니까? 베드로가 물었고 도마가 물었거든요. 두 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물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핀잔을 주시고 넌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두 번이나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핀잔 받았는데 세 번째 물어볼 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에 와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안 물어보니? 이러시는 거예요.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 말은 똑같이 얘기했지만 그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질문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남편이 아내에게 나 당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때 배고프니까 밥 좀 줘 이런 의미로 난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나는 이 사람 없으면은 정말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아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관계없이 나는 당신을 진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세 번째가 이제 저 같은 경우고 누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지 내가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질문하신 건 너희들이 그 질문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 질문을 했는데 그 단어는 똑같았는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의미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엄청난 많은 굉장히 핵심적인 게 뭐냐면 본인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고난을 받아야지만 본인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너희들이 그때야 비로소 온전해지고 그러나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잠시 그 고난을 받을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우리 같은 제자들이었어요. 사람 같은 제자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엄청난 사건을 행하시고 우리가 그 엄청난 사건의 일부분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만약에 만이라 그러면은 다만 그 만 가운데에서 0.1 정도가 너희가 잠시 잠깐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은 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0.1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나는 너희들 위로해 주려고 이 말을 다 했더니 너희들은 근심만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가 궁금, 너희들이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 내가 진짜로 간다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정말 그 자체. 그러니까 의미가 무엇이라는지, 내가 진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하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인간의 그 굉장히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지난주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순절 사건이 성령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온 사건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기억나시는 분, 오순절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성령께서 뉴 커미션을 가지고 오신 사건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뉴 커미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거기 항상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잃는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본인이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에 대해서만 역할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계에서 재창조하시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재창조를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처음 창조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뜻이 있으셨고 그래서 영어로 하면 God wills. 그 다음에 God wills 그러니까 그 wills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Jesus designed. 그 다음에 그 디자인 한 거를 누가 implement 했습니까? The Spirit implemented. 이거거든요. 지금 recreation을 하는데 이 recreation에 또 원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의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싶어 하셨던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God wills. 그래서 그거를 다시 디자인하고 가능케 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Jesus designed, Jesus enabled. 그 다음에 이제 implement 해야 될 게 누구예요? The Spirit implements. 그러면은 처음에 창조하실 때 영이 성령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본인의 마음대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누구의 디자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디자인에 의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재창조는 누가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네이블 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온전케 된 이 디자인을 누가 이제 임플리멘트 해야 돼요?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임플리멘트를 하셔 처음 오셨던 게 어느 사건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자, 여기서 성령께서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그 유익하다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디자인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어네이블링이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왜? 처음에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왔고 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컴플리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뜻을 이루고 돌아가시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오신 목적이 끝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라는 그 자체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시는 일을 끝내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합하시는 그 일을 끝내셔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는 그럼 하나님하고 같이 안 계셨냐? 당연히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는데 그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활하시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시지 않으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The principle of impossibility의 컨텍스트 안에서 크로놀로지컬한 다이멘션을 빼놓고선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같이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이해하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 다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작업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성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세계가 재창조가 이제 된 거거든요. 디자인이 에네이블 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임플레멘트 해야 되는데 그 임플레멘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창조 때 흑암, 공중과 땅과 물 분리시키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재창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제는 재창조는 육신의 물리적 세계를 재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 물리적 세계에서 새로운 이거는 영적 세계도 아니라 새로운 새 예루살렘의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창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흑암이 있었고 흑암을 갈라놓으셨죠. 그 다음에 물과 땅을 갈라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갈르심. 그 다음에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심. 재창조에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시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셔야 돼요. 그 갈라놓으시는 게 뭡니까? 죄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는 뭡니까? 심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어원이 영어 단어로 하면 convict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판결을 내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죄는 어떤 것이 죄입니까? 이 흑암을 갈라놓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창조하실 때는 어두움과 빛을 갈라놓으셨잖아요. 그때 크라이티리아는 뭡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밝음과 어둠이라는 그 크라이티리아잖아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고 이해되는 것이고 의식이 있는 것이고 의식될 수 있는 세상이고 그랬는데 요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재창조에 있어서의 그 갈라놓으심의 기준은 뭡니까? 죄와 의인과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흑암을 갈라놓으시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라 그랬는데 의에 대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보면 뭐예요? 완전히 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기 전에 아니 부활하신 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는 완전히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질서가 완성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아버지께로 내가 완전히 가니까 새로운 의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의에 의해서 성령께서 다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보통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The Prince of this world라고 표현해서 이 세상의 왕자, 즉 사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단을 얘기하는데 왜 세상의 임금을 이 세상의 왕자를 사단이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상이라는 건 어떤 세상이에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가 처음 볼 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사단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얘기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같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요한 1서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 그 요한은 복음에서 얘기하는 세상과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세상과 어떻게 다릅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뭡니까? 인간 마음의 세상을 받아들인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환상으로 창조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창조한 이 세상에 주인이 누구냐면은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할은 뭡니까? 사단의 역할은 뭐냐면 인간이 죄에 의해서 행동할 때 그 죄에 의해서 행동할 때 가장 최대한의 즐거움을 제공해주고 그것이 즐겁다라고 착각하게 해주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인간을 즐겁게 해줄 수는 없는데 인간이 착각할 수 있는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단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거짓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거짓이라는 건 거짓말을 한다라는 개념의 거짓이 아니라 헛것을 착각하게 보여준다, 착각하게 만드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름대로 창조한 이 세상, 너희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 창조의 이 세상의 심판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이 창조한 이 창조의 세상의 이 죄악이 이 땅에 그대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거기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너희도 그 승리한 게 이 땅에서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뉴 커미션을 가지고 오시면 이 일을 다 하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다 좋았는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이 딱 들었으면은 지금 마음이 기뻐야 됩니까? 무거워야 됩니까? 질문하는 거 보니까 무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왜 그래야 됩니까? 성령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혼자서 막 운행하시면서 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게 지금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왜?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거 오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얘기를 어디서 하십니까? 15장 보시면 맨 15장 맨 끝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26절, 27장.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와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뒷짐지고 성령이 오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그런 이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인데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인데 이게 어떻게 그런 표현될 것이냐, 이 일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한 가지 하나 제가 몇 가지 그 이 주관식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객관식으로 이제 1번. 교회를 세워서, 그러니까 지역교회 같은 거를 세워서, 기독교 집단을 세워서, 거기 뭐 목사, 장로 이렇게 막 계급 막 나열시켜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하려는 일만 그냥 열심히 그냥 뭐 가끔 성가대도 노래도 좀 하고, 설거지도 좀 하고, 뭐 청소도 좀 하고, 그 열심히 나와서 그 모임도 참석하고, 그래주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교단에서 가끔 사회에 대해서, 아,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게 1번. 2번. 내가 내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에서 이것이 표현돼야 된다. 이게 2번이에요.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거? 어떤 게 더 편하실 것 같으세요? 1번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1번이 지금 왕성한 게 그래서 편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시 반복은 못하겠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단 중심의 이 지역 교회 중심의 뭐 목사 장로 세워놓고 뭐 다 이런 게 여러분 정상 같으세요?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게 뭐냐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진정한 리더십을 그 권위를 주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 그랬죠? 제자의 양육하라는 거거든요. 뭐를? 먼저 믿은 사람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책임, 그 역할을 하는 그 authority,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다른 인간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뭐 목사, 장로가 되면은 마치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도 그 하이라키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리더, 제자 삼는 것도 어떤 리더십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리더십을 베드로에게 당부하실 때 어떻게 당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뭐를 요구하셨습니까? 아가페를 요구하신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갖는 어떤 그 컨디셔널 리더십 그거를 가진다 할지라도 리드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양육받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필레오까지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아가페에 대해서 반응했다면 나는 이거 할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확실히 얘기하는데 죽을 각오가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런 사랑에 근거한 리더십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리더십은 필로에 근거한 리더십이거든요. 그 필로에 근거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authority가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더십을 갖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서 세상에 표현되는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뭐 앞으로 영원토록 무슨 뭐 그 열두 제자, 열두 지파처럼 그 상징성으로 얘기한 거에 또 혹시 자기도 거기에 이렇게 뭐 하이라키에 뭐 좀 낄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똑같이 살고 있는 인간들 가운데 그 그룹의 다이나믹스를 위해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은사를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필요한 은사를 주셨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리드하고 있는 이거는 제가 리더십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것 이 자체에는 제가 이 얘기할 수 있는 역량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활용하는 것뿐이지 이 땅을 벗어나는 딱 순간 그 은사가 저한테 빠져나가고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빠져나가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부각될 때 우리 안에서 성숙 커져가고 있었던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 진정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뭐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른 사람들 혼동스럽게만 하던 사람의 모습이 갑자기 드러났는데 엄청 멋있어 있고 다른 사람은 막 인도하는 것 같이 막 그랬는데 막상 드러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추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아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 하이라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진정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주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선지자, 예언자, 뭐 그다음에 목사, 그다음에 교사 이런 직책으로 다 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단체를 이끌어가 같이 단체가 화합되려면은 서로 자기가 각자 맡은 분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질서 있게 해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인데 그거에서 직책을 받았다고 뭔가 하이라키에서 무슨 자기가 직책임을 얻은 것처럼 무슨 벼슬을 딴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임시로 그냥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잠시 은사를 받아서 하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믿음에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완전히 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이 일들을 해나가는 그 자체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그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뼈저리게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깨닫지 못하시면은 또 교회 가서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나 목사 이러고 목에 힘 주는 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한심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 잠시 받고 있는 저 은사인데 그렇다고 은사라고 해서 진짜 또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야 되는 제가 사실 하나님께 받은 깨달음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에서 직접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왜 여기를 이단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기 때문에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가 인도하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중간에 누구를 끼워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직접적으로 제자로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는 게 우리한테 더 유익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누가 필요합니까? 교황이 아직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교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 캐톨릭 교를 또 도전했는데 저는 캐톨릭 교를 싫어하지 않거든요. 개신교보다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이 다시 돌아가서 성령께서 이 땅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도 힘있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용감하게 큰 소리 외치고 분란을 일으키서라도 의의를 갖다가 실천에 옮기고 벌써 얘기하는 거 보니까 틀리다는 거를 갖다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작업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의의를 질서 있게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를 어떻게 펼쳐하셨습니까? 로마 군들을 쳐부시고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을 갖다가 깨우쳐가지고 본인이 유대교의 리더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의의 앞에서 굴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거를 기이하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버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희귀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거 이해되십니까? 나는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데 60이 되니까 조금 알겠어요. 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제가 40대까지만 해도 가서 부딪히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무조건 부딪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추방까지 당할 뻔했잖아요. 모르시겠지만. 50대 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자기 할 얘기를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냥 묵묵히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면 무시 그냥 당하고 가만히 있고 논쟁하다 지면은 그냥 진대로 가만히 있고 그걸 자기가 이겨가 극복해가지고 막 설득시키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해야 할 일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일하고 그 방법대로 얘기하고 누가 너 틀렸어 막 야단치면 그냥 가만히 있고 바보같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쟤는 논쟁도 못하고 자기 의견을 펼치지도 못하고 약간 바보 같아 그러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봤도다.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어디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얘기지 우리 보고 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마음이 편해지시죠? 그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 우리 이 리더십에서 우리 그 KBS에서 어떤 직책을 맡길 때 성경에서도 그 직책을 맡길 때 그 사람의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요구하잖아요. 그 퀄리피케이션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처음에 너무 초신자는 안 되고 왜 초신자는 안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초신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력이 필요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뭘 일을 할까 봐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 자기 집에서 칭찬받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열매를 확인하는 건 교회에서는 뭐예요? 일부 사람과 잠시 있을 동안에 그 일부 사람을 잠시 동안은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어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집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카락터가 진짜 열매 맺고 있는 사람인지가 증명된 사람만 직책을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신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성경을 뭐 깊이 네 번 이상 읽었거나 통독을 뭐 아니면은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씩 말씀을 묵상하는 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열매 맺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직책을 맡기라는 거예요. 신학교 나오면 무조건 맡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 세상이 굉장히 이상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또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에서 넘어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자, 이것도 굉장히 혼동스러운 얘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이미 설명이 됐죠. 어떻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근데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보리라는 건 뭐예요? 다른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그 다음에 이제 쭉 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 너희들이 혼자 있지 않고 이제 다시 오실 성령께서 내 영이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들과 영으로 함께 같이 있을 테고 너희들과 영으로 함께 같이 있을 때에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나한테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버지께 그냥 직접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사랑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사랑하셨었는데 엄청난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로서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곳에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의가 우리를 덮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께서 자원해가지고 치르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그 사람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일단 의의로 덮을 수 있는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신 예수님을 이해하니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나를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나를 속이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본인의 인간으로 오셨을 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거스린다라는 건 뭐예요?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작업을 하시는 이 성령, 리크리에이션을 하시는 이 작업을 하시는 성령을 반대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는 예수님께서 엄청 귀하신 분인데 그 희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알아서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엄청난 authority를 우리에게 이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authority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식에 의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받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나 담당하라.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전쟁엔 이미 승리가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잠시 잠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참 지식에 거하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만 여러분 말씀 묵상 많이 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시고 그런 말을 제가 계속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장성한 지식의 분량에 도달하시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으로 변화돼서 이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소그룹 시작해라, 가서 말씀 가르쳐라 그러는 것이 제가 무슨 제 개인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Thank you very much. 나는 이미 내 인생 가지고 충분히 기쁘거든요. 나는 더 이상 무슨 뭐 아니 솔직히 저는 그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진짜 지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으시면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빠지셔야 돼요. 그 과정이 힘든데 그 잠깐 간증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회 때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지금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이 많지만 그랬는데 그 혼자 혼란스러워하면서 그 기도원에서 제가 혼자 그 산속에서 혼자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니 뭐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지식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 그냥 얘기 듣고 간다고 여러분 뭐가 바뀔 것 같으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조금 자극시키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청년의 과거를 생각하라고 그러면 혼자 기도원에 있었던 생각밖에 나는 게 없어요. 그때 제가 철회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주일에 거의 하루씩 철회 꼭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철회할 때 제가 딱 철회하면은 11시서부터 이제 시작, 보통 10시, 11시에 시작하면은 새벽 기도할 때까지 막 열심히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90% 동안은 제가 뭐 했느냐 아세요? 아, 나 왜 여기 있지? 나 그 생각했거든요. 아, 나 왜 맨날 여기서 혼자 이렇게 밤새야 되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 나 이런 것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즉,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뭐 혼자 나갔을 때 굉장히 거룩하게 뭐 사로잡혀가지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그리고 제일 고생스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추위 견디는 거. 굉장히 세상적인 일 아니에요. 여러분, 겨울에 우리나라 산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거기서 혼자 그 밤을 샐 때, 야, 내가 미쳤지. 내가 다음 주에는 꼭 안 왔네. 절대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다 다음 주에는 또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뭐 지금 여러분 뭐 어디 무슨 기도원에 혼자 가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예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려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바꿔주고 싶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바꾸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만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완전한 도구로 활용되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드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화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왜 여기서 밤새 또 새야 되지. 그런 생각이 거의 90% 이상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비한 체험은 1%. 1%. 뭐 어떤 체험도 있냐면은 아니 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왜 또 그러면 또 그런 체험만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구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한테 비밀을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 교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제가 겁 없이 이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저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하나님께 보여주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좀 시간을 드리세요. 그것이 무슨 새벽 기도 나간다 뭐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 앞에 좀 조용히 나가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생명의 신진대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보세요. 얼마나 폐역해져 있나. 이 교회를 보세요. 이 세상의 빛의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개개인은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이 순간만 딱 보면은 교회보다 이 세상이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까지 오게 됐느냐 이거예요. 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 일상화하는 데 있어서 말씀 그 벽처럼 다가올 때요 사모함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해도 훈련을 취해서 이게 말씀이 일상화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약간 개별적인 질문 같은데 전체적으로만 그냥 말씀드리면은 신앙에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의 여러 가지 단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쳐야 될 어떤 그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사단의 방해가 심해집니다. 엄청나게 사단의 방해가 심해지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 걸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밀어내시는 그 역할도 또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근데 왜 그러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덮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오려면은 우리가 성장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밀어내셔서 완전히 마른 땅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할 때 똑같은 질문이다 할지라도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1대1로 그래서 제가 대답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발 좀 깨달아 주시기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같이 나눠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참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가시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